어머니 없는 널 난 동생이 아니라 자식처럼 생각했다. 딸 같은 아이를 뺏길 순 없습니다. 이제 곧 큰 벌이 내려질 텐데 그 각오도 하셔야 할 겁니다. 후회 안 합니다. 지키고 싶은 걸 지켰는데 대가 치러야죠. 나도 지키고 싶은 걸 지켰으니.